푸른 밤 종현입니다. 딱히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날 있죠? 그때 주위에서 이유를 물어보면 아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서 별일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할 때가 많은데요. 글쎄 정말 이유가 없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하는 행동은 뻔하죠. 일단 상황을 탓해보고요. 너 때문이야 하면서 옆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싫은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라는 게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못 풀겠다고 놔두고 딴짓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이유 없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애써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리고 진짜 답은요. 언제나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11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로디멘탈 그리고 에드시런이 함께한 Lay It All On Me 였습니다. 로디멘탈이라는 팀을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 프로듀싱 팀이고 DJ도 있고 프로듀싱 작곡가 등등등 있는데 아, 이 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팀입니다. 김선영님, 이 노래 푸른밤에서 처음 듣는데요. 완전 제 취향이에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해야겠어요. 라고. 그래요. 추가하십시오. 아, 좋은 노래니까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고 그럼 좋죠. 정태숙님, 아, 공감 가네요. 이유가 없는 건 없겠죠. 근데 가끔 정말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아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나도 몰랐으면 좋겠는 날이 있죠. 알고 있는데 아, 그냥 모른 척 하고 싶다. 나 기분 왜 나쁜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뭐, 그런 감정이 날도 있는 거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말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마음이 진정이 되면 뭐가 문제였는지는 알아놔야 똑같은 실수, 똑같은 감정의 되풀이가 있진 않겠죠. 뭐 푸른밤 들으시면서 지금 좀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들으시면서 좀 침착해보시고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왜 지금 감정상태가 이랬는지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정비교를 함께합니다. 돈스파이크 그리고 정희씨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 더 놀자, 우리끼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블락비와 갓세븐이 스페셜한 이벤트와 함께 아티스트와 함께 노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영화 헝거게임 더 파이널, 예매권 준비해놨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1월 1인 2매 예매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다우닝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가 학창시절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리고 불렀던 그리고 제목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던 어린 나이에 그런 노래 가져왔습니다. 발라드 곡이에요. 근데 노래 제목이 미쳤었죠 입니다. 지금 들으면 별로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딱 발라드 제목이 미쳤었죠 해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대체 무슨 노래일까?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멜로디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좀 즐겨 듣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네. 그 이지훈 씨, 그리고 신혜성 씨, 강타 씨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낸 어찌 보면이 아니라 그냥 유닛 앨범이죠. 유닛 앨범의 좀 아이돌 유닛 앨범의 시초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앨범입니다. 1집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앨범이 나왔었는데 그때 역시 또 좋은 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S의 노래를 많이 듣고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이 곡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들으시죠. S의 미쳤었죠. 듣겠습니다. 네가 힘들 때도 네가 즐거울 때도 네가 외로워할 때도 네가 날 생각할 때도 무조건 다 하필이면 날 만나 남잔 다 똑같다고 피하니까 되어라 그대 눈물 흘러 비가 벌써 흐르고 내 가슴에 맺힌 피가 무조건 다 living la vida loca Spanish way say my feeling 지금 누가 누굴 탓해 단 한순간조차 잊지 못해 내 그림자를 조차 무조건 다 내 잘못이야 emotion hesitation of mine end of happening is separation 지켜주소서 하늘이여 그녀 지켜주소서 다시 돌아온다고 돌아온다 다시 와줄 거라고 와줄 거라고 네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네가 없는 나 네가 없는 나 정말 죽을지 몰라 죽을지 몰라 아직 너의 맘속에 내가 살아있어 마지막 모습이 잔인하게도 네가 더 눈부셔 S에 미쳤었죠. 듣고 왔습니다. 조성옥 님이 무슨 노래인가 했는데 이 노래였군요. 진짜 줄줄 외웠었는데 지금도 가사가 입에 붙네요. 아 추억이다 라고 중간에 에릭 씨의 랩도 나오죠. 그러면 이지윤 씨 빼고는 또 SM 출신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신혜성 씨, 강타 씨, 이지윤 씨 세 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시죠. 지금 많은 신화창조 그리고 H.O.T 팬클럽 분들 뭐 많은 분들이 또 좀 문자를 갑자기 몰려오고 계시네요. 1226님 갑자기 라디오가 생각나서 오랜만에 푸른밤을 듣는데 S의 곡이라뇨. 평소에 신혜성님의 팬으로서 기분이 업됐어요. 역시 푸른밤 취향 저격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유럽 여행 갔다가 들어왔거든요. 듣고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 앨범을 제가 들었던 이유도 우리 누나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옆에서 함께 듣다가 어우 좋다 하면서 함께 들었던 그런 앨범이기도 한데. 이지혜님, 쫑디 저희 학교 숙제 중에 라디오 듣기가 있는데 지금 애들 듣고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푸른밤 애청자인 제가 막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듣고 있니? 채야? 맨날 짜증난다 짜증난다 해도 받아줘서 고마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좋은 친구 두셨네요. 짜증 계속 내도 받아주는 좋은 친구. 아, 학교 숙제 중에 이런 것도 있군요. 라디오 듣기. 무슨 과목이려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3678님 밤 근무하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옮기 전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있었어서 밤 근무할 때도 들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병동에서 근무를 해서 밤 근무 동안 들을 수 있어요. 근무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 고생하시고요. 예. 푸른밤 들으시면서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시간 좀 푸른밤이 좀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5874님도 혼자 병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무섭지만 매일 새로운 천사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색다르고 신비로워요. 오늘 분만하신 엄마랑 아가 건강하게 지내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푸른밤 처음 듣는데 따뜻하게 밤 지새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산부인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건강하게 아기와 어머니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밤에는 푸른밤 들으시면서 또 근무를 하고 하시겠군요. 2시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아름님, 쫑디 남친이 18일 동안 휴가를 나와 있어서 라디오를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남친 복귀시키고 다시 왔어요. 정신없는 휴가가 지나가고 다시 각자의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지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럽네요. 좋겠습니다. 아, 저 내일 모레 진짜 오랜만에 쉬어요. 와, 저 되게 감격에 벅차 있어요. 내일 모레 뭐 할까 지금 엄청 신나 있어요. 아, 지금 스케줄이 항상 이 뭐냐 거의 아침부터 이제 라디오 끝날 때까지 가득 차 있었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뭐 하지? 영화로 보러 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을까? 뭐 이러고 있어요. 임수빈님, 종디 안녕하세요. 수능이 며칠 안 남아서 되게 정신도 없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고 많이 지친 상태고 그렇네요. 컨디션 조절하려고 일찍 자려고 하지만 일찍 자지지도 않고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지금 되게 마음의 틈이 없어서 좀 힘든 시기이실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일주일? 7일? 정도 남았나요? 어쨌든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빈님 일주일 정도면 이제 컨디션이 이렇게 패턴을 좀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조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하늘님, 종비 환절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요즘 숨쉬면서 사는 평범한 일상이 쉽지 않은 날들인데 감기는 안 걸렸나요? 감기 걸린 사람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독감 되게 심했죠. 유행으로 저 그 감기 걸렸었어요. 지금 좀 나아졌고요. 완벽히 다 깨끗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 중에서도 걸리신 분들 계시면 관리 잘하셔서 어서 좀 컨디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아, 이게 미세먼지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진짜 공기 탓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죠. 1773님, 쫑디 전 오늘 회사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도 모두 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안 괜찮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이라는 게 그렇죠. 예. 일이 잘못되고 뭐 그러면 일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 괜찮아 이 정도는 또 우리가 또 다 함께 해서 잘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에 때문에 되게 스스로가 되게 막 좀 낮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모두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1773님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거기에 대한 뭔가 고마움 지금 괜찮다고 얘기해준 그 고마움을 이제 보답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자신감도 또 다시 갖고서 또 일에 임해하셔야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다 실수하면서 합니다. 너무 그렇게 파묻혀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리차드 파커스의 위로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 인디언들은 11월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닌다. 누군가에겐 다시 온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끝나지 않은 고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말 역시 힘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고민과 걱정 저희가 함께 나누고 안아드리겠습니다. 돈스파이크 정인씨와 함께합니다. 토정비결.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토닥토닥 위로를 하며 정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토정비결. 인디언 달력으로 이분들은 3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날. 고민,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덜어주는 분들입니다. 돈스파이크 정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습니다. 정인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네. 머리가 오늘 예쁘시네요. 아, 저요? 오늘 아. 되게 피곤해 보여요. 그죠? 좀 힘들어 보여요. 뭐 오늘 엄청 무슨 졸리고 일이셨어요? 피곤해요. 왜지?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죠? 하지만 방송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프로. 아, 역시. 아, 저 같은 경우 오늘 돈스파이크 형님을 네. 다른 방송에서 보고 왔어요. 아, 네. 오늘. 네, 오늘, 아까. 몇 시간 전에. 오. 근데, 네. 몰랐어요. 전 돈파 형님이 오는 것도. 네. 와, 반가웠겠네, 그럼.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으나. 아,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으나, 어쨌든 되게 반갑게 오늘 또 맞이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11월입니다. 네. 11월은 두 분에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11월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씩 나를 살찌워야 되는 천고마비. 예, 그렇죠. 조금씩 겨울을 위한 지방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예. 그렇군요. 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소. 예. 아, 그래요. 자, 정인 씨는요? 11월 이제 뭔가 조급해지는 달이죠. 뭔가 계속 남았다 아직. 아. 아직 올해가 남았다는 생각으로 아직은 그래도 뭐 뭔가 더 할 수 있어. 희망이 있다. 이거가 있었는데. 해낼 수 있어, 뭔가. 네, 내가 점점 11월 달에 오면은 마음이 완전 쫄리잖아요. 어, 그래요? 네, 완전 쫄려요. 아니, 저 정인 씨, 그러면 네. 이번 연도에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했던 거 하나만 꼽자면? 일단 앨범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 아, 그래서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구나. 그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앉아가지고 지금. 네. 아, 지금. 예. 화이팅! 힘내십시오.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화이팅! 아자아자! 저 고생은 그러니까. 정말, 저 마음 고생은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야! 힘내요, 화이팅! 마감날은 다가오고. 그니까요. 3712님이, 2주 만이네요. 한 주 안 봤을 뿐인데, 정인 언니랑 도노 오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두 분, 한 주 쉬니까 좋으셨어요? 라고. 아, 싫었죠. 아, 아니죠. 아. 뭐 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리워했어요. 아, 아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서 2주에 만났습니다. 네. 1582님 오늘은 수요일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힘들었는데 수요일 코너 진짜 좋아요. 그래요. 힘드셨구나.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수진님 요즘 들어 방송에서 정인 언니랑 돈파 자주 보는 것 같아서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오늘도 TV 켰는데 비정상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정인 언니 출연하셨길래 바로 봤어요. 예. 비정상적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비정상 뭐였지? 비정상적으로 토론하는 비정상 회담. 네. 네. 이 프로그램 나가셨어요? 네. 조정치 씨랑. 네, 조정치 씨랑. 어떤 주제였나요? 어때요? 그때 남과 여의 뭐 이렇게 다른 언어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군요. TV 한 분지 한참 돼서. 네, 저도 네. TV 요새 좀 높아서. 아, 돈파 오늘 페스티벌 다녀오셨죠? 오늘이었나요? 오늘 아니었고요. 부산. EDM 페스티벌 네, 네.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그 전전주에도 갔다 어떠셨어요? 좋았죠. 네. 요즘에 또 EDM에 또 푹 빠지셔가지고 DJ 하시니까 힘들어요. 그날도 쉽지가 않죠. 3시 반 KTX를 타고 아이고 6시에 도착해서 7시에 공연하고 아이고. 9시 차를 타고 다시 올랐습니다. 진짜요? 정말 바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바쁘게 사실까? 대구탕을 못 먹고 왔어. 이런 부산까지 가서 대구탕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부산 갔을 때 대구탕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맛있어. 저 오늘 대구탕 먹었는데. 아, 진짜요? 대구탕으로 하나가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아, 대구탕. 그래요. 자, 토정 비결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을 받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톤스파이크 씨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요. 정진성님이 저도 오늘 사연 쓰려고요. 다음 주엔 꼭 소개됐으면 흑 도와주세요 라고. 아니 이렇게 보내실 때 그냥 좀 짧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짧게라도 이게 네.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이야기를 꼭 다음 예고. 주에 소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고를 때리셨네요. 사전 예고제. 네. 알겠습니다. 뭐 한번 기대해 볼게요.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고민인지. 자,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 듣고 오겠습니다. 정인 게리 사람 냄새 이마가 훤히 보이게 드루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 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입을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넌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사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처럼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꾸며지지 않은 네 모습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 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사람 냄새가 정인과 게리의 사람 냄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상큼상큼. 상큼? 상큼하지 않아요? 상큼. 달콤. 달콤? 달콤. 샤방샤방. 어쨌든. 뭐가 됐든 지금 나랑은 뭔가 다 반대죠. 아, 네. 왜 지금 노래 듣다가 지금 정인 씨 얼굴 살짝 봤는데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달콤.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네. 어떻게 힘내요. 정인 씨, 아, 그만 압니다. 100%.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군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자, 그래요. 네. 토정 비결 함께하고 있고요. 자, 자. 실시간 고지 하지 않았나요? 실시간 사연 고지?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엘림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제안해봤습니다. 나 오늘 남자예요. 남자다. 나 여자친구랑 이제 곧 100일이다. 선물하려고 커플티 샀는데 어때? 오, 야, 예쁜데. 근데 그 프린트된 글자가 틀린데? 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지. 틀린 건 잘못된 거고, 이건 두 개가 다른 거잖아. 그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둘 다르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어쨌든 난 다 설렌다. 응? 야, 설레이는 게 아니라 설렌다지. 설레이다란 말 없거든? 설레다가 맞는 말이고. 아, 그래 알았어. 설레다. 어? 야, 근데 좀 쌀쌀하니까 우리 카페 가서 커피나 마실까?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세 잔 했어 또. 아메리카노 세 잔이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객님.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저기요, 커피는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말씀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겠어요? 아, 예, 네, 그러죠, 뭐. 예, 알겠습니다. 야, 넌 뭘 그렇게 일일이 다 가르치려고 그러냐? 가르치려고라고. 가르치려고 그러냐? 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거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고, 교육시키거나 바로잡는 건 가르치다. 알겠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래요. 맞춤법에 되게 예민하게 지적하는 네.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다 제대로 알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맞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모르는 걸로 대본이 써 있는데 그냥 맞는 걸로 읽어버렸어 내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리고 또 커피 나오셨습니다. 설레이다. 네. 그리고 틀리다 다르다. 그럼 뭐 문법이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법이죠. 맞춤법 틀린 것. 이현주님, 남자 얘기 왜 더 어색할까요? 미안해요, 돈파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글쎄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건 아닐까요? 남자 목소리를 연기로? 아닙니다. 아, 네. 그건 아니지만. 남자, 평생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아, 연기. 연기요? 연기 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알겠습니다. 남자 연기도 이제 종종 이제 또 쉬려고 쌓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네. 네. 마지막에 나왔던 또, 카페 아르바이트생. 아, 숨통이 다 기가 막혔어요.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973님, 아, 틀린 게 아니라 하는데 벌써 짜증 한숨 나네요. 강두희님,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친구라고. 근데 저 좀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좀 네. 맞춤법 틀리는 거 네, 지적하고. 지적은 안 해요. 근데 거슬리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작가님들이 여기서 막 쓰시는데 막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저는 네. 가사에 써지는 것들이 되게 신경 쓰여요. 네, 그러니까 이 전 그래서 막 찾아봐요. 네. 가사를 읽다가 이게 말이 되는 문법이야? 싶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 노래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문법들이 그래서 그쵸. 다 찾아보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또 맞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은. 가끔 뭐 이런 대부분 틀려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앞엔 요다가 뒤엔 너였다가 그게 난 그대 그대와 그대였다가 가끔씩 너랑 했는데 근데 아니 자기는 모르고 계속 아니 저는 그게 정말 싫어요. 반말체였는데 갑자기 네. 그러니까 문장이 넘어가면서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문장에서 반말이랑 존댓말이 되게 어색하게 동시에 있는 거 있죠. 음절 맞추려고 막 끼워 맞춘 거. 네, 그렇죠. 가사 대신 써주고 싶어요. 오. 너무 이렇게 너무 싫어요. 뭐 물론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 커피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다. 네. 요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요건 좀 아니잖아요. 이게 네.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어떤 네. 분들은 좀 이제 손님이니까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커피를 높인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저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커피 사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이러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상당히 이게 어찌 보면 안 좋아요.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법을 맞춤법을 틀리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도 저는 친구 한 분을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친구분과 조금 단절의 시간. 5733님, 6733님. 그거 제가 다 하는 거네요. 저도 매번 고쳐주는데. 근데 뭐 고쳐주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쳐줄 수야 있죠.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좋죠. 근데 이 어떠한 말투라든지. 이 어떠한 계속.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태도가. 김경애님, 아, 친구들이 싫어하는군요. 미안하다, 친구들아. 꽤 많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있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사실. 내가 모자란 부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듣는 건 그렇게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고, 가끔 민망할 땐 있는데, 민망하면 뭐 좀 어때요? 다음에 또 실수 안 하면 되죠. 더 그쵸? 중요한 거죠. 네. 적당히 해야지. 되게 무서워. 잠깐만요. 되게 무섭지 않았어요, 금방? 아니 그냥 그렇다고 표정 봤어요 표정? 어금니 꽉 끼는 느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아니 저도 그러긴 하는데 네. 6171님이 맞춤법 지적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요 그걸로 너무 잘난 척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포인트네요 이게 포인트야 물론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건 너무 고맙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아니 너는 근데 그걸 왜 모르냐? 그건 아니지.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다. 너 근데 너 왜 모르는 거야? 왜 나 쳐다보고 있어? 약간 미안해 보이면서. 정인 씨, 제가 허공을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인 씨와 눈이 맞은 것 뿐입니다. 네. 정인 씨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정인 씨랑 눈을 못 봤어요. 대본만 보고 있을게요. 정인 씨가. 아니 연기 그게 아니라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연기력을 되게 애둘러 칭찬하는 거. 애둘러. 네. 굳이 애둘러서 칭찬을 해주셔서.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가? 애둘러 아닌가? 칭찬하다. 모르겠네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5146님 저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왜 반만 존대하냐고.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이거는 안 돼요. 반만 존대가 아니라 아니, 이게 맞는 잘못된 거예요. 거예요. 왜 커피를 존대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커피는 생물이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커피가 뭐 갑자기 이렇게 쫙 내려져가지고 딱 이렇게 등장하면서 아, 나오셨습니다. 무슨 커피가 뭐 상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커피는 심지어 이 뭐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 고작 마시는 것 따위가. 그러니까 어디서 존대를 받으려고. 근데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라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지현진님. 맞춤법 지적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지적하는 친구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새벽에 국문과 교수님께 연락해서 갑자기 단체 채팅방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맞아 하면서 막 싸우다가 야 그럼 국문과 교수님 한번 웃기다. 불러보자. 3자 대면 한번 해보자.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새벽에. 그러면 소환 딱 하는 순간 이제 그 뭐가 맞는지에 옳고 그름은 가릴 수 없죠. 바로 혼나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이 새벽에 뭐 하는 것이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 그 여기 안에 있는 단체 카톡방에는 제대로 된 문법이 단 한 문장도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럴 수가. 네. 사람마다. 사실 이렇게 SNS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톡할 때는 네네. 좀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줄여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틀리다 다르다. 네. 이런 거 되게 좀 이거 되게 민감하고요. 아. 네. 설렘. 이게 맞는 단어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이 모든 설레임, 사람. 그걸? 아, 이거 말하면 말하지. 이게 맞네. 아니. 그거 막 얘기하면 안 돼. 아이스크림 아까 맛있어요. 사연에도 나왔잖아. 맞아. 설레이다. 설레이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예.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설렘이 맞는 표현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김여진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핀잔 줄 때도요. 살짝 알려주면 고맙지만 과하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그 얘기를 너 그거 몰라? 그거 틀린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무한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그 톡이나 문자 할 때도 그리고 그 맞춤법도 그런데 띄어쓰기를 지적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막 말 한마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항상 다 생각해보고 막. 7302님. 전 소개팅남 맞춤법 살짝 고쳐주다가 까인 후로 삼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삼가. 예. 왜 그러셨나요? 좀 쉽지 않죠. 이게 뭐 이게 사실 근데 또 거슬리시는 분들은 네. 끝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모르는 것도 있고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말할 때. 그렇죠. 네, 사실 그냥 편하게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건데 그걸 콕콕 이렇게 계속 꼬집어서 하면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다른 걸로 뭔가 나한테 이걸로 나 있나?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한번 그럼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쑤셔보는 가질 건가? 수가 있어요. 시비 네. 거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물론 뭐 우리 말을 잘 알고 아끼는 게 중요하죠. 네네. 중요한데 그쵸. 이거를 이게 남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럴 때는 이제 단체 톡방에서는 개인 톡방으로 넘어가시고 단체 같이 있을 때는 귓속말로 넘어가시고. 아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너무 갑자기, 진지하게 갑자기 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다 개인 톡으로 종현아 틀리다는 문제가 틀렸을 때가 틀리다고. 저건 너무 다른 진지하다. 거야. 다른 거와 틀린 건 확실히 다른 거야. 이렇게 무안할까봐 너를 위해서 따로 정말로 따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너무 싫다. 더 무안해. 어, 더 싫어지려고 그래. 자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짜증을 좀 삭혀야겠어요. 예? 옥수 사진관의 달린다 듣고요. 광고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난히 맑아진 하늘이 떴다. 어젯밤 쏟아진 소나기 때문일까. 기분이 좋다. 오늘은 한강을 달려나 보자. 오래된 자전거 먼지를 닦아낸다. 그럴듯하다. 어느 쪽으로 출발을 해볼까. 그래 맞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렇게 달린다. 신나게 달린다. 어딘지 모르는 곳까지 가 그렇게 달린다. 끝없이 달린다. 강물은 흐른다. 태양 뜨겁다. 잠시 목이나 좀 축이고 가자. 커다란 다리 밑 그늘에 멈춰본다. 바람이 분다. 여기가 어딘지 살펴나 보자. 왜인지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정신이 야득하다. 우창한 갈대숲 커다란 버드나무. 네가 좋아하던 함께했던 그곳. 계속해서 달린다. 모른 척 달린다. 생각하지 말자. 빨리 달려가 보자. 그대로 달린다. 끝없이 자, 3부 들어왔습니다. 네. 저 사실 2부 마무리를 확실하게 못해서 그 2부 중에 아 설마 네, 온 설마. 문자가 있었잖아요. 아 그 문자가 삼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었나요? 아 뒤끝 그렇게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아 작가 누나가 고치신 거라고 삼가하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아 삼가다 대박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어떻게 진짜 이러면 짜증나. 정말 싫겠죠 여러분? 이러면 정말 싫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곳에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뭐 그래도 덕분에 알았네요. 예. 아니 여러분 두 분이서 빨리 뭐라고 막 뭐라 그러고 빨리 정리해 주세요. 예 친구 없애라고. 정현 씨, 정현 씨와 토정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되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몰려. 이 친구분과 어떻게 해야 또 관계가 개선이 될지. 방금 전에 그 삼가하 네. 삼가다. 아니. 어. 아 2부에. 아까 사연에. 아 2부에 사귀어. 이런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친구.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네. 계속 아예 계속 틀린 걸 얘기하세요. 작가 누나가 절규하래요. 아 그 정인 누나 차라리 계속 틀리게. 네, 계속 틀린 계속 얘기해서 어디까지 다 가나 지칠 그냥, 때까지. 아니 아니면은 그냥 뭐 영어로 얘기하시면. 영어로.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완전 살다 왔어. 영문학. 완전 그것도 다 고쳐줘. 괜찮은데? 그럼 계속 같이 다니면서 언어 감각을 키워가면. 네. 그냥 저 같으면은 조용히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귀에다 대고 또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있어. 그래요. 쉽게. 시끄러워. 방법이 없네요.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9178님, 약 올리듯 계속 그냥 맞춤법을 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적하나 보자 하면서.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장짜리도 빼곡하게 진짜 다 틀린 엉성한 맞춤법으로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아.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쓰면서도 많이 힘들겠네요. 네. 서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3부 첫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휴대폰 뒷번호 3395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이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심한 사고는 아니지만 며칠 동안 입원하게 돼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보다 힘들 친구한테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위로가 될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고3인데. 그쵸. 아이고, 그랬구나. 노래 추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일 목요일이 또. 아, 정말요? 수능입니다. 7일 와. 남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상당히 많이 마음이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때잖아요. 와, 수능.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이런. 엊그제 하루에 10년씩 먹었나요? 아. 어머, 어머. 왜요? 예?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이 흘렀네요? 예. 네. 많이 흘렀네요. 그렇군요. 20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추천곡. 추천곡을 쉽지 제가 않아요, 지금. 아까 이 대본을 보고선 제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가지고 찾으시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웬일이요? 찾았는데 아까 찾아놨어요 이제. 찾아놨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아, 영어여서? 영어인데 확실하지가 않아. 아 확실치가 않다. 내 또 생각으로는 분명히 소냐 같은데 손자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소냐인 줄 알았는데 손자. 에이, 누가 해줄 누군가 또 지적을 해줄 겁니다. 에이, 분명히 누군가 지적을 SONJA라고 써있는데 제가 알기로 소냐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혹시라도 또 뭐라고 손자 혹은 소냐 소냐 손자 혹은 소냐의 손냐 손냐의 손냐일 수도 있죠. And I gave my love to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And I gave my love to you. And I gave my love to you. And I gave my love to you. 제가 진짜 우울하고 힘들 때 되게 즐겨 듣는 노래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또 돈 스파이크 씨가 즐겨 듣는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주셨고요. 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선곡했는데요. 위로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근데 저는 위로받고 싶을 때 좀 이렇게 우울한 좀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노래가 좋아서 선곡했는데 좀 힘이 더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곡이 조정치 씨의 위로라는 노래. 조정치 씨의 위로. 네. 자 그럼 근데 네? 유정치 씨 거. 형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갔지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위로라는 곡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하림 씨의 위로도 있고요. 하림 씨 것도 있고, 네. 그 누구냐 리차드 파커스의 노래 중에도 네. 위로라는 곡이 또 네. 있어요. 나훈 씨의 귀로도 있죠. 그렇죠. 네.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나훈 씨의 귀로. 네. 조정치의 위로. 네. 네. 아니 진짜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자신하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네,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동파 씨 노래 아직 지적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맞는 거예요. 맞나봐요. 네. 소냐. 소냐. 아, 네. 자, 두 곡 중에 어떤 곡이 나올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예. 소니아마. 소니아마리. 소니아마리. 소니아마리. 소니아마리의 And I Give My Love to You. 노래도 좋은데요? 예, 좋아하는 노래.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되게 힐링 되게 많이 닮은 노래예요. 어디가요?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렇군요. 닮았어요. 보거나 은지 은지 돈파 영혼이 영혼과 이렇게 맞닿는 그런 게 있는 노래 같아요. 그렇죠. 육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너무 크게 예. 순간 예. 확 와닿아서 0886님 PD님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없었나 봐요. 위로를 택하지 않으신 PD님 위로야 뭐 나중에 조정씨 씨가 아, 저 괜찮아요. 다른 때 마찬가지로 그냥 네네 그냥 추천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위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죠. 마음속 깊이 그런 거예요. 굳이 뭐 그게 뭐 조정치 씨 노래거나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서 그냥 그 곡 자체가 정말 우연찮게 나의 남편이 부른 것뿐. 네 맞아요. 와 진짜 우연치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생연분. 네, 1720님 이 노래의 보컬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 밤에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맞춤법이 느낌적인 느낌. 이것은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말들도 볼 수 있으니까. 요즘 많이 써서 뭐 관용적인 역으로. 수능 보러 가기 전날 이 곡 들어야겠어요. 그래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박정은님. 정인 씨가 사심 없이 선곡한 위로는 따로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요. 사심 없이 선곡했으니까 여러분도 사심 없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치 씨의 곡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서울 은평구에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20살 남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자유로운 스타일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외박은 안 했는데요. 얘가 얼마 전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하루도 아니고 3일 연속으로 안 들어와서 엄마가 제발 얼굴 좀 비추라고 전화를 몇 번이나 하니까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길래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 여자친구 집에 있었어 왜 여자친구 이러는 거예요. My girlfriend. 그러더니 몇 주 전부터는 연애를 시작하고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 집에서 어머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동생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저랑 엄마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평소에 동생이 간섭받는 걸 싫어해서 엄마도 저도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안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어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잠은 집에서 자는 거야. 3일씩 외박하는 거 좀 심하지 않니?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며칠씩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비정상적인 거라고 알아? 그랬더니 동생이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누나가 뭔데 정상 비정상을 나눠. 사람마다 다른 거지. 비정상이 어딨어.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대다수의 커플들은 너처럼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저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동생에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동생이 아니 여자친구 집도 집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에서 잔다니까 나 여자친구 집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엄마도 그래 네 맘대로라 네 맘대로. 아 오늘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시면서 두 손 두 발 다 드셨는데요. 저도 20대니까 요즘 많이 개방적이 됐다는 건 잘 압니다. 동생이 연애하는 것도 못마땅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보내다니요. 솔직히 한창 때인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여러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네. 예. 저와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갖 걱정이 듭니다. 또 있어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조금 더 있네요. 그런데 동생은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 정말 고민이에요. 이젠 성인이라고나 하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것뿐이지 동생은 아직 자기 앞길을 책임질 수도 없어 보이고 부모님도 동생이 안 들어올 때마다 밤새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나가는 동생의 연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스파이크 씨. 5페이지에 시작해서 7페이지에 끝났어요. 와 길었네요. 혜원님 톰파 역할마다 목소리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정말 연기 천재세요? 대본 해석력 귀여우셔라고. 정말 또 이렇게 매번 힘들어 하시지만 그만큼 또 잘해내신다라는 거. 네네네. 높이 삽니다. 힘듭니다. 아, 짱입니다요. 대단해요. 네. 자, 어쨌든. 네. 어, 외박이 잦아진 남동생 때문에 고민이신 K님의 사연. 아, 20살이 막 됐어요. 네. 그쵸. 어렵다, 어렵다. 20살. 수위가 조심스러운 사연이니까 두 분 다 긴장을 갖고 네.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1시가 넘었네요. 1시 17분이에요. 그쵸. 주무실 분들은, 아,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성년이 아니신 분들. 네. 어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끄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말씀을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네, 혹시 있을 모를, 혹시나 있을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해서. 어. 그래요? 그럼 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또 어찌 보면 그렇지 네. 않으면 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세미님, 저도 제 동생이 약속 있다고 나가기만 하면 자꾸 밖에서 자고 온다 그래서 신경이 엄청 쓰여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의심병이 커지는 기분. 뭐 성인이긴 하지만 걱정이에요라고. 물론 그래요. 성인이다 성인이 아니다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네. 내가 나와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나와 같이 살아온 가족이 밖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떠한 그렇죠. 이유에서건 무조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고 그게 또 얘기가 없으면 더더욱이나 걱정이 되죠. 아 이게 어려운 게 그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네. 내 스스로가 밖에서 외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 우리 동생이 됐다거나 여동생이랬으면 더욱 그렇죠. 내 스스로는 밖에서 외박을 못할 때 정말 걱정이 되네요. 나 오늘 외박 못하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아, 나 외박 해야 되는데. 큰일 나는데. 아, 어떡하지? 엄마 들어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엄청난 걱정. 우리가 외박할 때 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근데 우리 동생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진짜 외박한다 그러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뭐 그 잡아놓는다고 잡힐 것들도 아니고 우리들이. 너무 어렵네요. 어,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남 동생분이 조금은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오, 왜냐하면 물론 이해합니다. 그 마음. 여자친구가 지금 생겼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자취 중이고 그리고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다 알겠는데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죠. 지금 또, 아, 지금 또 어머니와 뭐 누나분께서 하는 걱정 알겠어요. 근데 그 걱정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것에도 좀 걱정이 됐고 너무 좀 밖에서 자는 게 습관화 될까봐도 걱정이 된 걸 테니까. 그래요. 4886님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김규인님, 근데 쫑디 좀 신난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들뜬. 이렇게라도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친구도 없는데. 저는 좀 네. 쫑디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내버려 두고 그 대신 내가 만약에 누나고 정말 걱정이 되면은 밖에서 잘 때 네. 조심해야 될 일들.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확실히 교육이 필요하죠. 저도 약간 그쪽인데 저는 지갑에다 이제 뭘 넣어놓을 것 같아요. 동생이면은 네 지갑에다 이제 좀 넣어줘야 될 걸 넣어주면서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책임질 짓을 해라. 아니 지갑에다가 네? 이제 현금을 넣어주면서 아니 돼요. 현금을 넣어주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네 현금 맞죠? 아, 예. 이게 도대체 우리 아니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나쁘다. 아니, 물론 필요한 교육이고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맞지만요. 예. 근데 구성희 선생님을 데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네. 내가 20살이에요. 네.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네네. 네. 어. 혼자 살아요. 이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못 막습니다 이건.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작정 막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교육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거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떤 선이죠? 이틀까지. 뭐 아, 예를 들면 시간인가요? 아 일주일에 이틀.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을 막 가는.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되고. 뭐 그런데 또 집안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도 집은 집에서 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집안도 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 집안이면 그래도 뭐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나가 또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럼 가족에 대한 예의로 들어와서 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건 가풍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나와 살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집에서 자는 기억이 거의 이런 없어요. 거, 이런 거 어때요? 뭐 매주 매주 뭐 한 이틀을 심하 가족끼리 심해영을 보는 날로 정해놓고 심해영 무조건 그 봐야 되는 거야 못 가는 네. 거야 못 오면은 막 벌금제 있고 막 갑자기 벌금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가족 행사를 만들어라 밤에 네, 가족끼리 새벽 3시에 너무 피곤하시겠다 다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여자 친구 못 만나게 하려고 새벽 3시에 그러면 네. 과연 새벽 집에만 들어오고 네. 그러면은 집에 초대하는 거야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자고 가면 어떡해 네? 자고 가라고? 자고 간다고요? 어, 그러면. 못 그럴걸요? 여자친구도 되게 개방적이야. 여자친구도 개방적이야? 어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잠이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 어렵네. 그러면 여자친구 엄마랑 송보야? 자는 거죠. 여자친구가 엄마랑? 아. 그렇군요. 송보영님. 전 남동생이 여친 생겼을 때 여친 생겨서 그랬을 때 현관을 그냥 잠가버렸어요. 20살이 넘어서 네가 편한 대로 자유로 해석한다면 어디 한번 그 자존심으로 의식주 전부를 책임져봐라. 그래요. 이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선으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와서 자지 않는다면 의식주 그래서, 해결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쵸? 무언의 그랬더니 2주 만에 귀환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9210님.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가 네 여자친구를 좋아하겠냐? 나중에 어떻게 소개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미 동생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여자친구가 욕 안 먹는다는 걸 모르나 보네요.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따로 연락하는 건 동생 건드리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아니에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남자 동생분이 문제는 동생분이에요. 동생분이 지금 남자 동생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0929님, 아, 흥미진진한 사연이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시청자들이 집중을 하고 방송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수위를 더 높이려고요? 지금 지갑에 뭐 넣는다 그랬을 때 저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현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금. 어쨌든 예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가장 문제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을 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단 누나니까 또 어느 걱정의 수위라든지 이런 깊이가 어머니와는 또 다를 거란 말이죠. 제가 아직 자식이 없지만 자식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아, 동파는 괜찮으시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0살이니까 이게 문제지. 40살인데 집에 매일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20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20살이잖아요. 아직 20살이. 안 돼,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대입을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어떠한 분위기에서 아이를 키울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를 키운다면, 20살 때 이 친구가 나의 아이가 성별 상관없이 그렇게 외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저는 심지어 20살이 되면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독립해라 그리고 내보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나이예요. 또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보면 또 믿어줘야지 믿음직한 그쵸. 또 행동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의 나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났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막는다고 딱 막아지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절대 안 막았어요. 이제 성인이 됐다라는 어떠한 뭔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3일이 아니라 3주씩 안 들어오면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또 뭐 20살 가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35님, 동생분한테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고 오래 만나고 싶으면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누나분이 얘기 충분히 해주시고 스스로 잘 판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야 또 이제 그쵸. 가족들과 그 남자 동생분의 여자친구분 이 관계가 나중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소개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참. 그렇죠. 공이오사님 해답을 내놓으셨어요. 이병 통지서로 갈라놓는. 아이고 이럴 수가. 아이고. 3일 안 들어왔다고. 너무. 3일 안 들어왔다고 근 2년을 보내버리시나요? 아이고. 그 정도로 네. 이렇게 가족의 마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은 그쵸. 무겁다라는 걸. 그러니까 동생분에게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이 라디오를 한번 다시 듣기로 동생분에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 씨가 한 이야기도 꼭 전달하고 싶고요. 제가 말한 거는 이렇게 다 편집하셔서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아니요, 근데 필요하죠. 돈스파이크 씨의 이야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누나분과 어머님에게도 어떠한 생각의 전환점을 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누나가 동생을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물론 100% 바로 뭔가 신뢰가 간다라고 해도 불안한 마음은 갖고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겠죠. 불안한 게 항상 사실이거든요. 가족이니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너무 불안해요. 설마 그럼 꼭 일어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어주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유 믿음이 가야 믿음. 어머니 말투. 어머니. 근데 이 그 가풍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아예 애초에 없으면 3일씩 못 나가 있어요. 하루도 엄두를 못 내요 대부분. 네. 백누리님 맞아요 저희 엄마도 믿음이 엄청 강해서 외박한다고 해도 믿고 보내주세요. 백누리 어머님. 어머님 저기 이게 글로 봐도 저희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유 외박할 때 네. 연락 언제부터 이제 엄마 나 외박할게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 전 학교 다닐 때는 외박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새벽 5시라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가긴 하셨다. 네, 왠지 외박은 안 해야지. 약간 외박 엄마한테 좀. 한 기준이 몇 시인가요, 새벽? 외박의 기준 몇 시인가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고 오느냐. 아, 그러면 잠만 안 자고. 세수를 하고 오느냐? 뭐. 잠만 안 자면요. 잠만 안 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온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다음날 오후 놀고, 4시에 들어가요. 밤새 놀고. 외박은 아니라고. 오후 4시에 들어가죠? 무박이구나, 그럼. 그렇죠, 무박. 무박. 무박. 그럼 외박은 안 되고 무박은 괜찮은 무박 3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동생분도 꼭 거기서 잠을 잔다고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3일 밤 셀 수도 있는 거예요. 3일 밤 동안 무박으로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심리 영화도 보고. 되게 피곤했겠네요. 네. 뭐 빨리 들어와서 쉬라고 거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할 말이 없는 갑자기 이렇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외박하게 돼도. 아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외박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외박이 아니고 신나서 놀다가 뭐야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해가 떠 있고 이런 상황. 근데 저는 지금 20살 때부터 나와서 살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집에 산다고 그러면은 외박하거나 늦으면은 부모님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해요. 그거는 기다리시니까. 내가 외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안 덜고의 문제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늦는 건 연락을 꼭 해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그 집에 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요. 사는 사람들에 그치. 대한 예의죠. 안 오면 누가 안 그러면 걱정되니까. 무슨 일 있나 찾아보게 되고. 그래요. 이게 다 모두의 마음이 또 통했습니다. 외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걱정의 무게를 덜어주는 방책으로 좀 자제하세요. 자제도 하고 연락도 꼬박꼬박 하고 허락을 받는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하시길. 아 외박의 기준은 첫차가 아니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왔는데요. 첫차가 요즘에 몇 시까지 몇 시부터 첫차가 뭐 5시 몇 분 정도에 다니지 않나요? 5시 반 그 정도면 첫차가 오죠. 그러면 정희 씨는 겨우 외박이 아니었던 30분 차이로 아니 7시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 그런 적도 있어요? 했습니다. 아 뭐 외박할 수도 했어요. 있죠. 저 외박 한 400번 했어요. 외박자랑 어쨌든 그래요. 자 외박의 기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별걸 다 하네. 자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려고요. 식은땀 나는 토론의 끝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오늘 사연 수위가 높아서 쉽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자제한 것 같아요. 아쉽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고 나도 이 시대 청년들에 대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궁금하다. 그럴 자신이 없네요. 그런 얘기를 내가 일단 이 남동생한테 상담을 좀 해주고 싶어요. 처음에 그렇게 붙어있으면 안 돼요. 예? 처음에 그렇게 3-4일씩 붙어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신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얘기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인상이 좀 펴졌어요. 예, 네, 그쵸, 그쵸. 네. 많이 기분도 너무 밝아지고. 힘 좀 받아가십시오. 예, 네, 진짜로요.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두 분 와서 재밌는 얘기. 네네. 나눠보고요. 네네. 자, 보내드리면서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두 분. 안녕히 계세요. 무슨 일이 있던 항상 곁에 있어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리 취급을 받았다. 나도 그 길 힘들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20여 분간 그렇게 훈계 아닌 훈계를 들었다.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다. 내가 무슨 반박을 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듣기만 했다. 따뜻하게 느껴졌던 방 안 히터바람이 눈을 찌르기 시작했지만 더 또렷이 그 사람 눈을 쳐다봤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난 상처받지 않았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였다. 상냥한 말투 뒤에 비아냥이 있었고 상냥한 미소 뒤에 비웃음이 있었다. 다음에 또 봐요. 26. 완곡한 거절쯤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나 또한 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웃으며 돌아설 수 있었다. 왜 갑자기 배우가 되려고 그래요? 처음으로 들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었다. 가족 중에 누가 이쪽 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닌데. 그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았다. 그렇게 모두가 나서서 말리지 않아도 난 충분히 힘들고 고민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말리기만 했다. 어디로 돌아가야 이 꼬여버린 길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좀 더 어렸다면, 좀 더 붙잡고 있었다면 가능했을까? 난 왜 졸업해서 취업하고 결혼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의 선택지를 쉬이 고를 수 없는 걸까? 오늘따라 고민이 많아졌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8회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박세별의 물망초였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아... 어쨌든 자 아, 하루의 끝 소개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났는데 배하영님이 내가 꿈꾸고 있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쉽게 이룰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 꿈을 말리기만 하고 응원해주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 스스로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고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겪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포기를 권유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강혜민님 오늘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네요. 요즘 이런저런 고민들로 생각이 복잡해질 때면 푸른밤 라디오를 들으러 와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네요. 공부도 연애도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연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된 거죠. 어쨌든 사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상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꿈에 대한 일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조금씩 해나가면은 이런 질문들이 좀 더 심도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요. K씨가 보내주셨죠. K님이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인들의 말도 저는 귀 기울이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들이 조언을 하는 이유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이창희님 쫑디 쉰다면서요. 2년 동안 바쁜 사람한테 매번 위로받길 바라는 게 너무 미안했는데 이틀 동안 푹 쉬어요 라고 네 푹 쉬겠습니다. 근데 라디오는 와요. 라디오는 오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스케줄로 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제가 예 네, 그래서 쉬긴 쉬는데 라디오 외에 스케줄이 없습니다. 7662님 밤에만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인지라 자는 게 아깝네요. 에이미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19개월 딸 때문에 영화관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푸른밤에서 들려주는 들려주는 노래 들으면서 위안할래요 라고 그래요. 19개월 딸 정말 너무너무 이쁘겠네요.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그래요. 푸른밤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십시오. 황혜민님 쫑디 잡지에 인터뷰한 거 잘 읽었어요. 게시판 문자 다 본다고 하길래 소개가 안 되어도 좋으니 저도 쫑디에게 위로 한마디 하려고 보내봐요.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씩씩한 모습 보여줘서 항상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읽으셨구나. 신기주 기자님 아시는 신기주 기자님 그 콰이어 잡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재밌었어요. 기자님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좀 많이 나갔나 모르겠네. 어쨌든 좋았고요. 이 라디오라는 게 저 좋은 매체죠.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 사람마다 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하는 일과 즐거운 일이 있는데 라디오는 저한테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일, 내가 필요한 일이라기보다 저한테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좋습니다. 좀 있으면 몇 달 지나면 지금 11월이죠? 그래요. 제가 이제 11월쯤에 12월 넘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너무 오래 쉬지 않았습니까? 부작그작을 너무 오래 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11월쯤에 준비를 시작을 해서 12월이든 1월이든 네. 좀 들려드리는 걸로. 아직 회사랑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회사 ANR 다들 미안합니다. 내가 항상 지르고 봐서. 근데 어떡해요. 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는데 제가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잡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12월 혹은 1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연이나 이런 거는 뭐 이제 공지 나가면 그때부터 보내주시고 지금 작가님이 우리 로고 안 바꾸냐고 아 로고 쓰라고요? 로고송 쓰라고요? 아, 작가님께서 우리 로고 안 바꿔요? 라고 그쵸 로고도 너무 오래 썼죠? 그래요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고도 예. 그래요 로고도 이게 뭐 제가 푸른밤 들어오면서 3개 써서 들어왔는데 그 3개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예 잘해보겠습니다 예. 부작부작하다 그랬더니 로고를 바꾸래 역시 아, 보통이 아닌 작가분들이야 아, 뭐 하나만 얻어가지 않으셔 대단하셔요 그래요 정은서님 10년 만에 이 시간에 라디오 들어요 이 시간에도 생생했던 고딩 시절 이젠 두 아이 엄마가 되어 육아에 힘이 딸려 후덜덜하네요 아이들 재우고 저만의 시간 가지면서 내일을 위해 에너지 충전 중입니다 종현군 목소리 들으니 포근하고 따뜻한 밤이 되었어요 아 좋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나중에도 또 찾아주시고요 언제든 좋으니 이 시간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이규호의 11월 31일 듣겠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힘이 들 때 현실을 잊으려고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을 멋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된 상상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 차이에서 허무함도 많이 느끼고 점점 더 현실이 싫어지더라고요. 147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꿈속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안 풀리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잘된 나를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나를 점점 부정하게 되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건 지금의 나를 부정하다 보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건 좋지만 결국 꿈을 이루는 건 의지와 노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곡 이무젠 힙의 하이드 앤 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중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가요. Going on, the dust has only just begun to fall. Crop circles in the carpet, sinking feeling. Spin. Stop to hold their heads heavy. Hide and seek. Chains and sewing machines. Sweeping insensitivity of it.